예,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 규정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뭐 여러 군데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보았고요. 9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여기 이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자연까지로 우리가 확장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세부적인 지침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배려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에는 이웃의 소유, 이웃의 재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형제가, 여기 형제는 친형제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 이웃이, 그 형제가 자기의 소유, 그것이 소나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소나 양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에는 주인이 만약에 누구인지 알면 그 주인에게로 끌어다가 돌려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2절,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그 형제가 멀리 있어서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그 잃어버린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짐승들을, 그 잃어버린 것들을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는 것이라고, 또 주인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자기의 소유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귀찮아지는 거죠. 이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가면 그때까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식량을 내어주어야 되고요. 사료를 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때를 따라 또 물도 줘야 되고, 또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면 자기의 에너지와 자기의 시간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낭비될 수 있는데, 그렇게 낭비하면서도 이 재산을, 이 짐승들을 케어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4절 말씀과 같이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은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원어로도 보면 이게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졌을 때, 그 짐승이 감당하지 못할 그럴 짐을 지게 했을 때그 짐승들이 지쳐서 쓰러진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 잘못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그것 봐라, 욕심부리더니 아니면 저렇게 잘못하다니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무라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또 짐승들이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우선은 그 사람을 도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웃의 소유에 대한, 재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여야 했습니다. 또한 5절에 보시면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이것은 뭐 쉽게 생각하면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을 금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시에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 남자가 여자의 의복을 입는 건 당시에 그 농사가 잘 되는 것들을 그들이 바라는 마음으로 이방 땅 안에 이방신들에게 제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생산을 해내는 것들은 어쨌든 여자에게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남자 제사장들이 남자 사람들이 여자의 그 옷을 입고 그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자 그대로 어떤 동성애에 대해서 금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웃의 생명을 연약한 자의 생명을 보호하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관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의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켈리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는데요. 이것은 옷, 뭐 의복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장비, 예, 뭐 이퀴먼트, 그리고 또 무기와 같은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자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힘이 강한 용사라고 하는 용사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자의 의복이라고 하면 단지 남성이 입는 옷의 의미를 넘어서 용사들의 당시 힘센 군인들의 물품, 군인의 무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에는 여자에게 군인의 무기를 입히지 말라. 즉 군장을 지어서 그 군인의 장비를 갖추어서 전쟁터로 내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성과 아이는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시대가 아니었죠.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하고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때로는 전장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더 가볍게 여겨서 방패막이로 먼저 앞세워서 내보내지는 때들도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예전 한 1, 2년 전에 IS가 극심하게 기승을 부릴 때 그들이 여자와 아이들을 모아놓고 또 그들과 그 마을 안에 그들이 숨어서 지내면서 미군이 또 다른 연합군들이 쉽게 폭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전쟁에 앞세우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여인들의 연약한 그 여성들의 생명을 돌보고 보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은 6절과 7절에도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6절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새, 또 새의 새끼, 알 이런 것들은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미새와 그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또 그 알을 품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어미새를 반드시 놓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미새를 통해서 또 다른 알을 낳고 또 다른 부화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것들,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미새를 보호하는 것이 복을 누리고 장수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생명을 보호하는 것,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문제만 발생했을 때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8절에 보시면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미리 예측하시고 여러분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보호막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여러분 그 생명을 보호하고 또 그 문제를 예방하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의 지붕은 오늘 교회, 우리 교회 지붕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세워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넓게 평평하게 되어져 있어서 그 지붕에서 방을 만들기도 하고 또 모임방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위에서 놀기도 하고 때로는 장막을 치기도 하고 그렇게 됐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난간이 없게 되어지면 자칫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크게 상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난간을 여러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난간을 또 설치하려면 여러분 자재값도 많이 들고요. 또 그러면 더 많은 비용도 사실은 드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하려면 많은 비용과 또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귀찮고 내 재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생명이 보호되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주인을 찾아주고 또 주인을 찾을 때까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힘을 다해서 그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또 때로는 그 이웃의 잘못된 욕심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을 생각해서 일으키도록 하는 적극적인 섬김, 사랑, 배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연약한 여인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아주 작은 새라 할지라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보호하는 것, 또 주변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하는 것에도 너희들이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9절에서 12절까지에는 혼합하지 말 것, 섞지 말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구별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9절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사를 다 빼앗길까 하노라. 여기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은 애굽의 농사법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면 다 빼앗길까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여러분 소와 나귀에게 같은 멍에를 메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 당시 또 이방의 농사법이었습니다.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섞어 짠 이런 단어들은 히브리어 원래 있던 히브리어가 아니라 애굽의 단어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이 11절도 애굽에서 옷을 만들 때 행하던 그런 방식이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애굽의 그 마술, 요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방의 풍습들, 애굽의 풍습들을 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오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또 세상 사람이 사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를 돌아보아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라고 지시하면서 이 겉옷에 술을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 여러분 이 옷에 술을 다는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여러분 이 술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이 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옷을 입고 거기에 술을 달고 다닐 때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표시하며 다니도록 한 것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마음대로 음행하거나 마음대로 죄를 짓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옷에 술을 붙여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어떻게 이 땅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뒤에서부터 다시 올라가면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것들을 내놓으면서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살아가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 때문에 그들은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들은 핍박을 당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인정되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은 교회가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조롱과 야유를 당하는 그런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기꺼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일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형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형제. 그 단어가 일곱 번 반복되고 있어요. 또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세 번 반복되고 있고 또 그 앞에는 보거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함께 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반복되는 말들을 종합해서 보면 여러분 형제를 보거든 그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형제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여러분 그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정말로 내 형제로 정말로 내 친동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 동생이 어려움을 겪고 필요가 있는데 내 동생의 어려움을 우리가 못 본 채 할 수 없고요. 여러분 동생이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그것들을 찾아주고 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동생에게 연락해 줄 거고 또 동생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동생이 여러분 내 동생, 내 여동생이 여러분 만약에 전장 내 여동생이라면 그 여동생을 전쟁터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라면 내 자녀를 내 대신 여러분 전쟁터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동생이 내 가족이 사는 집에 난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자녀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보호막 난간을 설치하여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의 형제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어려움을 당한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거든 여러분 그것이 그런 소식이 들리게 되거든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무관심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더 가장 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우리 이웃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의 이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18세기인가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에드먼드 버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조건, 악이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오히려 악이, 오히려 죄악이 판치는 세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냥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배려하고 여러분 이웃을 내 형제와 같이 사랑하며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원대한 꿈도 좋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여러분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또 우리 주변에 나를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뭔가는 여러분 달라지는, 뭔가는 여러분 보호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9만 4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 많은 확진자들이 아직도 여러분 그쳐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남이 아닌 것이, 그들이 우리의 형제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